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현지지도 표식비, 혁명사적 표식비가 여러 단위에 건립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현지지도 표식비가 평양 고무공장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지지도 표식비가 함경남도의 흥남전국공장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적 표식비가 황해북도의 사리원 기초식품공장에 건립되었습니다.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현지지도 표식비, 혁명사적 표식비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